눈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내밀어 당신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힘없으면 무시하고 백수면 사랑받고 참새마저 무시하는 호수와 비 같은 세상을 먼 위에서 발끝까지 사랑으로 밀어 밀어 넌 위에서 날 알아서 사랑으로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사랑으로 마음의 때를 밀어 구석구석 찌른 때까지 내가 당신 밀어줄게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내밀어 당신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백수면 사랑받고 참새마저 무시하는 호수와 비 같은 세상을 멍에서 발끝까지 사랑으로 밀어 밀어 넌 위에서 날 알아서 사랑으로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사랑으로 마음의 때를 밀어 구석구석 찌른 때까지 내가 당신 밀어줄게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내밀어 당신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마음의 때를 밀어 구석구석 찌른 때까지 내가 당신 밀어줄게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내밀어 당신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